미안한 데요.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내 사랑인 걸요. 헤어지면 남이 되어 모른 척 하겠지만 좋아해요 사랑해요 거짓말처럼 당신을 사랑해요. 소설 속에 영화 속에 멋진 주인공은 아니지만 괜찮아요 말해봐요 당신이 해서라면 가질게요. 내 사랑인 걸요. 헤어지면 남이 되어 모른 척 하겠지만 좋아해요 사랑해요 거짓말처럼 당신을 사랑해요. 소설 속에 영화 속에 멋진 주인공은 아니지만 괜찮아요 말해봐요 당신이 해서라면 다 줄게요. 소설 속에 영화 속에